조용히 어두워지고 금방 비가 올 듯해. 여전히 먹먹한 이런 날씨가 너는 좋은지 잘 지내 묻지 못해. 나 왜 잊지 못하고. 낮과 밤이 온통 너인데. 아직도 난 이렇게 지내. 알잖아 조금 이해해줘. 오늘도 난 여기서 또 잠 못 든 채 너를 잊어가. 혼잣말에 긴 안녕. Better eat it now. Sleeping don't know what it is. 잠 못 드는 오늘도 All night long. 참 이뤄져 버리 이별의 우습게 보인 하지만 인사를 건네 안녕. 오늘도 오늘도 all night long. 널 찾다가 또